김일성 주석 탄생 105돌 및 김정일 장군 탄생 75돌 경축 일본 준비위원회 결성식이 최근 도쿄에서 진행됐습니다. 준비위원회는 2017년 백두산 윈칭성 대회 국제준비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가하며 1조 우호 모임을 비롯해서 다채로운 정치문화 행사들을 조직하기로 했습니다.